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좋은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이 뜨란 뜨란 지기 백두현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요, 매일 점심 메뉴를 정하는 게 큰 고민거리입니다. 주부들에게는 매일 반찬거리를 정해야 하는 게 큰 어려움이죠. 가끔은 먹지 않고 배부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먹지 않고 배부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먹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남편, 남친, 여친 등등 이들이 먹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라고 말을 하죠.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귀한 하늘의 만나, 삶 속에서 깃든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배부르게 오늘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뜨란 오늘 금요일 순서 함께 합니다. 오프닝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샵 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이고요. 오프닝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 사연도 보내주세요.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 플러스 친구 맺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오늘의 말씀 오프닝 버튼 클릭하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사랑이 뜨란 이 프로그램은 가정을 살리는 대부도 아일랜드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탄 찬송입니다. Joy to the World. 여러분께서는 지금 행복이 넘치는 사랑의 뜨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me together. If our God allows, hang a shining star upon the highest bough. So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now. 사랑했더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탄 찬송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아, 이제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성탄의 의미들을 조금씩 찾아가고 느끼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극동방송이 60주년 됐죠. 그래서 12월 23일 60주년 창사 기념일을 앞두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은 영상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60주년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요, 자유롭게 해서 스마트폰 촬영 동영상을 극동방송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베스트 당선작 주인공들에게는 아이패드, 통기타 등 상품이 수여가 되고요. 기타 참여하시는 분들께도 푸짐한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직접 촬영한 셀카, 또 가족과 지인들이 함께한 영상 등 여러분의 특별한 아이디어, 재미, 감동의 사연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극동방송 카카오톡 이벤트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문의는 서울전화 02-320-0220, 320-022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굿송 뉴송 네, 굿송 뉴송 이 시간 백석예술대 교회실용음악과 정혜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PD님 잘 지내셨어요? 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살짝 이 감기가 와서. 네. 아, 이 살짝이 참 네. 안타깝습니다. 표시 안 나죠? 절대로 이 맑고 청아한 이 목소리. 역시 프로다우신 우리 PD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시청자분. 네네. 자, 극동방송을 통해서 성탄 찬송이 참 많이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정말 그 맘먹고 틀으신. 성탄 찬송을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니까요. 12월 달에 이렇게 눈이 내리고 좀 추워야 성탄 느낌이 좀 나잖아요. 네. 극동방송만 들어도 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그렇죠. 다가오는구나 실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자, 이 성탄 찬송 12월 달에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 아름다운 또 추억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굿송 뉴송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오늘도 역시 찬송가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거예요. 네. 특별히 12월 달은 성탄 찬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이렇게 넓은 광범위한 제목에서 성탄 찬송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제목을 맞추실 수 있어요. 음악 들어보시고요. 제목을 여러분 카톡이나 또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중에서 추첨해서 오늘도 선물 있죠. 선물 드립니다. 네. 오늘은요, 국물 팩 세트인데 정말 좋아요. 천연 조미료가 들어있는 네. 네, 이 곡물 팩 세트 주부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거라는 저부터 지금 굉장히 탐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네. 정말 좋은 선물도 선물이지만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어떤 찬양인지 한번 예. 맞춰보시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이 연주 찬양이에요. 먼저 연주 찬양을 들려드리는데 성탄 찬송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 흘러나오는 이 찬송, 연주 찬송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을 맞춰주세요.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69,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으로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사연과 함께 나눠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흘러나오는 이 성탄 찬송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이 곡은 어떤 곡일까요?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목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네네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왜냐면요. 예. 이 후렴이 먼저 이렇게 탁 이렇게 귀에 들어오면 후렴 가사가 제목인 것처럼 그렇죠. 살짝 이렇게 착각이 들거든요. 노엘이 아니란 뜻이죠. 네, 그렇죠. 노엘은 아닙니다. 노엘은 아닙니다. 아, 네. 그리고 약간 그 근사치의 찬양. 아까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보내 주신 분도 계셨어요. 네. 네, 아니고요. 네, 또 지금 이 시동이 갑자기 꺼졌다고요. 네, 운전하시다가 갑자기 꺼졌대요. 빨리 비상 깜빡이 네. 켜셔야 됩니다. 아, 네, 옆에. 정말 급한데요. 예, 예. 네, 한쪽으로 차를 빨리 옮기시고요. 네. 내리셔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아, 저 그리고 또 스마트폰으로 청취하는데 방송도 중단됐다고. 네. 예, 빨리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재부팅 해보시면 또 바로 네.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아, 항상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어요. 네, 극동방송은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친구예요. 라고 7192님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쉬는 날 극동방송과 함께 한다고 하신 분도 계시네요. 네, 그리고 또 운전하면서 듣습니다. 아이고, 어머님께서 가남 세 번째 재발이라서 힘들어하시는 부모님께 기도해드리고 오는 네. 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에 은혜 충만하세요라고 우리 055님 보내주셨습니다. 배추절이다가 못 참고 이 문자 드립니다. 지요. 예. 내가 긴장하시는구나. 예, 이게 뭐 국물 팩 세트란 소리에 아. 못 참고 전화를. 지요. 아, 예, 문자를 드립니다. 아, 네. 뭐 참을 수가 없지요. 네. 네. 그럼요. 이 주부들의 받고 싶어 하는 선물이죠. 쉽지 않습니다. 네. 아, 이 찬송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소개를 네, 해드릴게요. 아, 이 찬송은 누가복음 2장 8절을 바탕으로 가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 작시자가 알려져 있지 않은 13세기 영국의 전래 캐롤입니다. 아, 윌리엄 샌디스가 1833년에 런던에 있는 출판사에서 고대와 현대 성탄 캐롤이라는 그 책에 작곡자 불명으로 실었고요. 현재의 편곡은 존 스테이너가 1871년도에 한 것입니다. 네.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예수 탄생 시의 전경을 아름답고 생생하게 묘사한 이 찬송시는요. 후렴에서 여러분 아시죠? 노엘 노엘 노엘 노엘,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라고 외치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양을 돌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네. 귀한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노엘 노엘 어떤 뜻입니까? 이 노엘이라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의 나탈리스에서 나온 말로 네. 탄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 고대 영어에는 노엘이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는데 이는 기뻐서 외치는 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노엘이라는 단어의 말 그 어원조차도 네네. 어떤 확실한 어떤 그 기원을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성도들의 확신에 찬 외침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군요. 자, 지금 이 연주 찬양 흘러나가고 있는데 바로 이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고성훈 집사님, 백PD님 늘 가게에서 듣고 있어요. 응원하고 계시네요. 감기 빨리 나오셔야 네,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데요. 정답 주시고요. 자, 이제 정답을 발표하면서 한 곡을 들을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 그 찬송이 나와도 계속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계속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 찬송인데요. 정답 발표하시죠. 이 찬송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저들밖에 한밤중에 The First Noel입니다. 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배추 절이시면서 국물팩 원하신다고 한 5713님. 네. 네, 그리고 우리 손종희님. 저들밖에 네. 한밤중에이죠. 어릴 때 시골에서 새벽송 돌던 때가 생각나네요. 아, 네. 작은 교회라 두 팀으로 나뉘어서 다니다가 마지막은 동네에서 떨어진 과수원 장로님 댁에서 떡국 끓여주셔서 먹던 생각이 납니다. 그 생각이 난다. 네, 네, 은혜로운 방송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자, 5713님 핸드폰 뒷자리 그리고 손정희님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들밖에 한밤중에 이 찬송으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석예술대 교회 실용음악과 정혜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을 살리는 대부도 아일랜드 리조트와 함께 했는데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두현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은혜로운 주일 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